이와요 이산 저 산에 얼싸 흰눈이 온다 얼싸 전네 하존네 군밤이여 에라 생열밤이로구나 왔어 금수강산에 얼싸 새봄이 왔네 얼싸 좋네 하좋네 군밤이여 에라 생율밤이로구나 달도 밝다 달도 밝아 우주강산에 얼싸 초달이 밝아 얼싸 좋네 하좋네 생일밤이로구나